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마음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속으로 마음 다시 꿈꾸고만 싶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